널 만났지. 그래서도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. 하지만 누군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건 네가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좋을까. 나처럼 바쁜 하루 중에도 잠시 내 목소리 들으면 함께 있는 것처럼 너도 느껴지는지.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 그곳에 내가 있다면 힘든 하루 지친 네 마음이 내 품에 안겨줄 텐데. 지금처럼 만나 사랑해줘. 난 너무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. 전부 가진 사람은 너뿐이야. 난 흔들려.